Stamattina mi sono alzat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Stamattina mi sono alzato e ho trovato l'invaso. Oh partigiano, portami via,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Partigiano, portami via, che mi sento di morire. E se io muoio da partigian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E se muoio da partigiano, tu mi devi seppellire. E seppellire lassù in montagna,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Seppellire lassù in montagna, sotto l'ombra di un bel fior. Tutte le genti che passerann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E le genti che passeranno ti diranno che bel fior. E questo è il fiore del partigian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Questo è il fiore del partigiano, morto per la libertà. Questo è il fiore del partigiano, morto per la libertà. Questo è il fiore del partigiano. 생중계 팟캐스트 생파 시작합니다. 오늘 전달할 현장은 미군정 반대, 10월 민중항쟁 69돌 기념 및 미남 상호 방위 조약 철폐, 미군 철수 촉구 기자회견 집회 현장입니다. 장소는 광화문 KT 앞입니다. 현재 폭우로 인해 현장 소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 지금 현장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잠시 기다렸다가 현장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얼마 전까지 서울의 미 대사관 앞에 1인 시위를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미 대사관 앞을 경호하는 경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인 시위를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가, 이 피켓이고요. 바로 그 왼편에 있는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미대사관 앞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곳이 미대사관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대사관 앞에 저렇게 사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미대사관은 사벽은 고사하고 무장 경찰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국인이 1인 시위를 하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해 놓은 이미지 피켓입니다. 활용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오랜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군정 반대 10월 민중항쟁 69돌 기념 미남 상호방위조약 철폐 미군 철수 촉구 기자회견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46년 10월 1일 미군정 치하에서 우리 민중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그것에 저항하면서 대구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의 민중항쟁을 계기로 전역으로 확산됐던 바로 그 기념일입니다. 또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는데, 정전협정 내용대로 미군이 정전협정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바로 며칠 후에 미남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미군이 점령군으로 이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그런 굴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오늘 이 궂은 날씨에도 우리는 오늘 집회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집회 기자회견에 여는 말씀으로는 우리 사회연구소 권호창 이사장님 모시고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그는 주한미군 몰아내고 조국 통일 앞당기자 5.1급 회담 평사하여 조국 통일 앞당기자 제국주의 미국은 흡혈귀입니다. 피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족속들입니다. 10%의 이윤이 남으면 도덕을 어기고 50%의 이윤이 남으면 법을 어기고 100%의 이윤이 남으면 사람도 죽이고 200%의 이윤이 남으면 전쟁도 부수하는 것이 이 제국주의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호랑이가 호랑이 잡아먹는 거 봤습니까? 늑대가 같은 종류의 늑대를 잡아먹는 거 봤어요? 그러나 이 미국놈들은 같은 종류의 사람을 빨아먹고 죽이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이것들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야전사령관으로만 지내오던 하지 군단 4만 명을 이 땅에 배치해서 분산시켜서 군사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주도하시던 당의 임시정부, 이거 불법이다! 여운영 선생님께서 그렇게 힘을 써서 주도해 오시던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이거 불법이다! 오직 주한미군 훈계만이 합법적인 정부다,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러기 하고는 하지한 놈이 정치 정자도 모르더니 뭘 정치를 하겠습니까? 농민들에게 공수를 강요하고 일본 시대 때보다 더 가혹한 배급제를 실시하고 온갖 하염 주부 잡세를 거두어들이고 이래서 해방제국에서 우리 농민들은 수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시달려서 굶어 죽었습니다.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또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자들 너 자주관리가 무슨 쇠가 빠진 자주관리야? 임금노예 너희들은 지금 북한에 지심하고 지금 자주관리하는 거야. 집어치워! 이래서 노동자들은 탄압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월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연이어서 아까 사회자 김재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구의 10일 인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연달아서 이놈들은 분단 선거를 시작했어. 분단 선거에 반대해서 노동자들이 2799국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 2799국 투쟁이 4.3 항쟁으로 4.3 항쟁이 여순 항쟁으로 여순 항쟁이 전국적인 무장 투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에는 내전이 일어났고 미군들이 이 내전에 개입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놈들이 전쟁을 시작해보니까 너무 상대방의 힘이 세니까 1년도 못 가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야! 그만하고 휴전하자! 이렇게 휴전제안합니다. 전쟁 3년이 지난 대회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아까 사회자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휴전협정 내용이 휴전협정 2조에는 휴전협정을 도장 찍은 이후로는 병력을 절대 승용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4조 60항에는 상급 높은 차원에서 회담을 열어서 외국군을 철수하고 그리고 평화회담 통일을 끝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 평화회담 하자고 하던 미국놈들이 3개월 이내에 무엇을 했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4월 26일날 한미 합의 이정서라는걸 맺었는데 그 한미 이정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앞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국군을 증강시키게 된다. 이래서 국군을 70만을 증강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약속. 그리고 54년 7월 말에 제네바 협정이 4조 60항에 따라서 제네바 협정이 열렸는데 유엔군 소속 16개 국가 남북 그리고 중국 이렇게 해서 19개국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 제네바였어. 한국 대표 변형제라는 놈은 미국과 중국과 모의를 해서 이 회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오의적으로 이 회담을 파탄했습니다. 이래서 제네바 협정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들입니다. 그로부터 이 땅에는 미국인들이 살던 마음대로 자본 소화지로 상품 판매지로 대소대중 군집기지로 군사 연습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가혹하게 죽음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국놈들은 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돈, 핵계량 등 전혀 가지게 핵무기를 이 땅에 관입을 해서 삼파군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5027 작전에서 그리고 무슨 맞춤형 전략이니 무슨 전략적 이대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계속 전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5015 작전, 파리 청소 작전, 이 5015 작전은 내용을 알고 봤더니 내용이 무엇이고 하니 전쟁이 일어나면은 육상정부는 우리 국군이 맞고 일본과 미국은 해군작전과 공군작전으로 뒤를 공모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군은 보살죽음을 하고 미국과 일본은 뒤에서 공부는 장난질 하고 이게 작전입니까? 이 작전을 지금 박근혜 정권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장난입니다. 박근혜가 지금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못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무슨 또 적게 좋은 콘돌에 한미동맹, 그 무슨 핵포기 이렇게 하고 돌아올 때 보따리 싸가지고 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무기 구입 계약서 보따리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면은 죽어나는 것은 우리 국민이겠,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사를 지금 이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개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주한미군 몰아내고 박근혜 정권 몰아내고 우리 파천반 남가북 해외 민주국이 함께 기반을 합쳐서 박반하는 통일을 대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다 같이 투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전협정 위반한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미남 상호방위조약 철폐하고 미군은 떠나라! 두 번째 발언입니다. 우리 코리아 반도가 전쟁 위기에 내몰릴 때마다 어느 지역보다 긴장이 첨예화되는 지역입니다. 인통선 평화교회 이정 목사님 모시고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 이 땅에 섰던 만악을 저질렀는지 이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우방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면은 첫 번째 이승만 정권을 세우지 않았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우방으로 자리 잡으려고 했다면은 하다못해 김구 정도라도 수반을 내세워서 김구 정권이라도 내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구 정권은커녕 이 땅의 지식인들과 요인들을 암살하는데 미국 CIA가 앞장섰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신탁통치를 계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신탁통치를 계량하여 결국 남과북은 하나가 아닌 둘로 나누어졌고 그 신탁통치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밀문서에 남겨놓았습니다. 신탁통치는 이 땅의 분단 70년을 아직도 고착화시킨 미국의 흉계 중에 저주할 핑계가 바로 신탁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친일분자들을 국룡토록 종용한 행위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 땅의 모든 관리나 경찰들 80% 이상이 친일분자들로 등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친일분자들을 이용하여 미국이 원하는 속셈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친일분자를 등용한 것은 바로 이 땅의 정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고, 미국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친일분자들이 방공을 외치며 이 땅의 모든 이익을 미국에 갖다 바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휴전협정을 준수했어야 합니다. 미국은 휴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난 뒤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약속대로 휴전협정대로 모든 외국분들은 떠나야 했으나 떠나지 않고 이 땅에 70년 동안 지금 주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이 땅에 백성들이 땀 흘려서 벌어진 고열이 연간 1조 이상 10조까지 미국의 상납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미군 주둔비를 방위비로 속여서 이 땅의 민중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이 땅의 세금들, 이 땅의 민중들이 애써 벌어들인 수익들을 그대로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끊임없이 남과북이 하나 되지 못하게 대북 심리전을 배후 조종하고 있습니다. 휴전소에서 터지고 있는 학순기 사건은 작전권을, 전작권을 쥐고 있는 미군이 결제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작전인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이제 이 땅의 양심 세력들이 외치는 소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이제는 미국은 자기의 나라로 떠나야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200년 동안 통한 나라,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음을 미국은 아실 겁니다. 한반도를 당신들의 소라지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한반도는 당신들의 소라지에서 놀아날 땅이 아님을 당신네들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만악의 군은 미군은 땅을 떠나라! 탄저형 가지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다음 발언입니다. 미군정 반대 10월 민주항쟁 69돌 기념 상호 방위조약 철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 이 땅에 저지른 만화, 합법적 일인시기조차 방해하는 미 대사관 하수인 박근혜 종민사대 정권 퇴진의 내용을 담아 진보 노동자의 진영화 사무장 모시고 한참 발언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 시절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홍익대에 다니던 조중필 군이 이태원 맥도날드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바로 미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중필 군을 살해한 미군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미남,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파 협정 때문입니다. 이 소파 협정은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라는 그런 미명하에 미남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상호방위 협정에 의해서 소파 협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상호방위 협정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바로 70년 전 해방군인 줄 알았던 미군이 메가도 포고령을 앞세우고 이 땅에 진주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장장 70년에 걸쳐서 자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미제에 의해 미군에 의해 이렇게 고통받아왔습니다. 조중필 군이 아무런 죄 없이 미국놈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인을 한 미군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어찌 이것이 자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자주권을 동그리째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익히 일제치하 35년간의 치욕의 역사, 굴욕의 역사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미국놈의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조선 말기 민족의 자주권이 성들이 집시 밟히고 나라가 힘이 없어지니까 조선 말기의 위정자들이 청나라 군대를 이곳 조선단에 불러들였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일본 군국주의는 그것을 핑계로 청나라 군대를 핑계로 자신들의 군대를 이곳 조선 땅에 들여밀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조선민중이 어떻게 무참히 학살되었습니까?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에 참가했던 우리 선조들이 일본 놈들에 의해 무참히 살육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의 35년 동안의 식민지 통치로 인해 840만 명의 징병징용, 20만 전쟁성노예, 그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외국 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피로써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70년 동안 미국의 식민지로 미국군이 주둔하는 이러한 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아 연대는 미제 침략군이 메가도 포고령을 앞세우고 이곳을 유린한, 이 땅을 유린한 70년을 맞이하여 그리고 남미 미남 상호방위 협정이 체결되고 그 이후로 주남미군이 합법적으로 이 땅에 주둔하고 있은 지 62돌이 된 이곳에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리아 연대는 우리가 보이는 이곳 미 대사관 앞에서 산적용 가지고 미군 떠나라고 벌써 1년 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 대사관 측에서는 남코리아 정부에게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들고 있는 이 피켓을 보십시오. 이 피켓이 바로 미 대사관이 남코리아 정부에게 보호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남코리아 경찰들이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자 우리가 합법적인 1인 시위를 전개하는 이곳에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차량 돌진을 방해할 때 쓰는 쇠침까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미제의 하수인이 되어서 미제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민중의 스팡이는커녕 오히려 민중의 표현을 자유를 가로막는 이러한 짓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우리 회원이 들고 있는 이 또 이미지 피켓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전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평화적인 반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미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인 반미 시위, 평화적인 1인 시위 탄압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앞서서 사회자께서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외국인이 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더라도 이 시위를 오히려 안전하게 평화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남코리아에서는 반미의 반짝만 꺼내더라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이렇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나아가 제국주의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미 백악관에서도 25인 이하라고 한다면 집회 신고조차도 없이 어떠한 집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아연대 이상준 공동대표는 벌써 50일 동안 그 미 백악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국은 떠나라고,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점령군으로, 그리고 침략. 네, 지금 현장이 잠깐 끊겼는데요. 다시 연결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적인 반미 시위를 끊임없이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그리고 침략군으로,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국. 이제 그 70년 오욕의 역사를 뒤로하고 미군 떠나라. 그리고 우리 코리아 민족은, 우리 민족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민중 정권을 세우고 우리 힘으로 기어이 조국을 통일할 거라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이 반드시 미국놈들 몰아내고 꼭두각 시 정권을, 박근혜 중미 4대 외국 정권을 몰아내고 기어이 우리 힘으로 자주적 민중 정권을 세울 것임을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 길까지 우리 뒤팀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영아 국장의 발언에 이어 발언을 받아 보호를 힘차게 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땅을 떠나라!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땅을 떠나라! 미대사관 하수인 박근혜 총민사대 정권 퇴진하라!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내용을 모두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21세기 여성의 이지혜 대표를 모시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53년 10월 1일에 미남평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래 62년이 지난 날이다. 미군은 정전협정을 준수하여 이 땅에서 철수할 대신 평호방위라는 이명하에 남해서의 영구 주둔을 합법화하였다. 정전협정이 준수되었다면 벌써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어야 하지만 애초에 미국은 코리아 반도의 평화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10월 1일에 평화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강정동의 지위를 재차 분명히 하였다. 1945년 9월 8일 맥아더 포고령을 발표하며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상호 방위 조약으로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 땅의 지배자 노릇을 하였다. 연습국이자 피해주국인 우리나라가 일본 대신 분단된 원인은 전적으로 코리아 반도를 아시아 침략의 교두보로 삼고 남북 대결을 부추겨온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미남 상호 방위 조약을 근간으로 미남 주군 지휘 협정을 등을 조작하여 이 땅에서 주인으로 행세하였다. 미국은 늘 대리 정권을 내세워 내정을 좌지우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시의 법권을 누렸다. 1997년 미군에 의해 대학생 조중필이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살인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윤금희 살해 사건과 2000년대 효순 이선 장갑차 차 압사 사건은 미군의 잔혹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미군은 탄저균을 밀반입하고 보틀리늄을 실험하며 독침 세균선 저위를 노골화하였다. 이에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구호가 대중화되고 반미 열기가 고조되자 미국은 박근혜 정권에게 보호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가 미대합 파벽이다. 민중의 지팡이어야 할 경찰이 민중을 등지고 미국의 호위 무사가 되어 미대사관 앞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인도에 폴리스 라인과 세팀을 설치하고 있다. 미 대사관을 차벽으로 방어하며 손톱만큼 허용된 1위 시위마저 파쇼적으로 탄압하는 곳은 남밖에 없다. 미국의 대통령이 거주하고 집무를 보는 백악관조차 25인이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다. 한편 10월 1일 오늘은 1946년 대구에서 미군정을 반대하여 민중항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당시 미군정은 9월 총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철도 노동자 2명을 사륙하고 1,400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에 분노한 우리 민중은 10월 1일 대구 지역에서 쌀 공출 폐지하라, 토지개혁 실시하라, 모든 권력을 인민위원회로 라는 구호를 들고 미군정을 반대해 힘차게 항거하였다. 당황한 미군정은 시위대에게 발표해 군중 1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분노한 민중의 저항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시작된 10월 민주항쟁은 3시간에 경북지역 19개 군으로 경남, 충남, 경기, 강원, 전남, 전북으로 확산되었다. 비록 10월 민주항쟁은 미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석 달여에 걸쳐 완강히 전개된 항쟁은 외국군 철수와 참민주정권 수립의 염원을 과시한 일제 사변이다. 장장 7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한 미국은 더 이상의 북침 전쟁 계획을 포기하고 당장 이 땅을 떠나야 한다.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하고 자진 철수하지 않는다면 69년 전 미군정을 반대한 10월 민중항쟁처럼 강력한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저항은 미완의 항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 강점 70년을 조국 통일 원년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하고 미국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우리 민중, 민족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한 사람처럼 떨쳐 일어나 이 땅에서 탄저균과 함께 미군을 몰아내고 박근혜 종미사대 매국 정권을 끌장낼 것이다. 후 외치겠습니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탄저균 밀반입에 말 한마디 못하네! 박근혜 종미 4대 정권 물러가라! 분단의 원흉! 만약에 그전 미군은 하루빨리 이 땅을 떠나라! 미군 강점 70년을 미군 철수 원년으로! 미남 방위 방위 조약 폐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10월 민중항쟁 계승하여 외국군이 없는 민중의 자주세력 앞당기자! 2015년 10월 1일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 예,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집회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코리아현대 회원, 그리고 코리아현대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재에 함께해주신 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힘찬 박수 한 성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현대는 지난 6월부터 총 9차례에 걸친 평화적인 미 대사관 진격투쟁을 결행했습니다. 그러나 투쟁하는 여성 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남자 경찰에 의한 상습적 성추행이 자행됩니다. 이에 대한 영상 사진 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찰 측에서는 여경에 의해 합법적으로 연행했다는 거짓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1차 가해에 더불어 2차 가해까지 저지르는 만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촬영하는 여기자에 대한 불법 연행도 자행이 되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미대사관 앞 합법적인 1인 시위에 관해서 경찰의 공공연한 방해가 있었는데요. 그 경찰의 방해 근거로는 비엔나 협약을 듭니다. 그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미대사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경찰에서는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사실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행을 각오하고 1인 시위를 하는 코리아연대 회원들의 완강한 투쟁에 경찰들의 직접적 방해행위가 전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후에 미 대사관에 보호 요청이 있었다며 1인 시위하는 쇄봉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그리고 폴리스 라인 안쪽에 차량 돌진 방지용 쇠침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이 쇠침은 슬그머니 철수되었지만 사실 언제 다시 설치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언젠가부터 미대사관 주변은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비엔나죠. 비엔나 주재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한 두 명이 시위를 해도 전혀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함이 참 흥미롭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방해하지만 정작 비엔나에서는 평화적 시위가 방해되지 않는다는 이 현실이 지금의 남코리아 현실을 또 반증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엔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미대사관 앞에서 코리아연대가 평화적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뿐만 아니라 두 명이 시위를 해도 전혀 막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대사관 주변에 차벽을 둘러싼 곳 또한 남코리아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대테러 경보 단계 최상급 유지 중임에도 남코리아보다 오히려 더 전혀 뭐 경찰력이라든지 뭐 차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또한 이번 기자회견 집회 때 등장한 이미지 피켓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연대가 기자회견 집회를 열게 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10월 민중항쟁은 성명서에서도 잘 나와 있다시피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분노한 민중들이 미군정을 반대하며 힘차게 항거했고 투쟁은 삽시간에 경북 지역 19개 군을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 후인 53년 10월 1일 미남 상위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 미남 상위 방위 조약이 체결되기 약 3개월 전인 7월 27일 정전협정이 먼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미남 상위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정전협정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4호 60항에 코리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코리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라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일주일 만인 8월 3일부터 미국과 남코리아는 미남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8월 8일 최종안을 서울에서 가 조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월 1일 공식 체결하게 됩니다. 미남 상위 방위 조약은 남코리아에 미군을 무기한, 무제한 주둔시키는 내용으로 정전협정 60항에 명시된 모든 외국군대 철거를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입니다. 이 정전협정을 어겨가며 미남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주남 미군을 이 땅에 주둔시킴으로써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미군 범죄 문제입니다. 성명서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대표적인 미군 범죄 문제로는 2002년 6월 13일에 있었던 효순미선 두 여중생 장화차 압사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코리아연대는 올해 2015년 6월 13일 이 두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을 비롯한 온갖 미군 범죄를 규탄하면서 2차 미 대사관 진격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월이라 더 생각나는 미군 범죄는 92년도에 있었던 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용구미 씨가 미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최악의 미군 범죄는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주남미군이 이 땅에 탄저균을 들여와 우리 민족의 목숨을 손아귀에 넣고 코리아 반도에서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야비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특히 생화학 무기는 전쟁 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무기로서 이 무기의 특성을 통해 또한 미군의 비인간성, 야비함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러한 미군의 제대로 된 말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매년 천문학적인 주남미군 주둔비를 내가며 북침 핵전쟁 연습을 하는 박근혜 정권과 전시작전 지휘권이 없는 남코리아의 현실, 이것이 과연 주권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실은 미국에 의한 사실상 식민지 상황이라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미대사관 가까이에 있는 쇠봉을 폴리스 라인으로 지키고 미대사관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평화적 반미시위를 하는 여성을 성추행하면서 연행하고 옆에서 촬영하던 여기자까지 불법 연행하는 경찰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낳고 있고 경찰의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의 중심에는 종로경찰서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역사적인 두 사건이 있었던 10월 1일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규탄하며 미군 철수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의적절한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미군정 반대 10월 민중항쟁 69돌 기념 및 이남 상호 방위 조약 철폐 미군 철수 촉구 기자회견 집회 현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생생한 현장과 더 풍부한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h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partigiano, portami via, che mi sento di morire. E se io muoio da partigian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e se muoio da partigiano, tu mi devi seppellire e seppellire lassù in montagna.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seppellire lassù in montagna sotto l'ombra di un bel fior. Tutte le genti che passerann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e le genti che passeranno ti diranno che bel fior. E questo è il fiore del partigian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questo è il fiore del partigiano morto per la libertà. Questo è il fiore del partigiano, morto per la libertà. Questo è il fiore del partigiano, morto per la libertà.